그리워 하는지 몰라. 더 이상 외로움 난 견딜 수 없고, 언제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살며시 그대 이름 부르곤 했어. 눈 감으면 그대 곁에 있는 것 같아. 하지만 그대 숨결 느낄 수 없고, 무겁게 나를 누르는 이 빈 공간에 끝없는 방황으로 나를 이끄네.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쳐도 그대 외롭다고 눈물 짓지 마. 언젠가 그대의 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어갈 테야. 언젠가 그대의